계절이 몇 번 지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지내오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거리 위에 모두 떨어져 밟힌 흔적들을 지나올 때마다 내 눈은 여전히 고개를 숙여 내 발걸음만 세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노력해야 해 It falls the lip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's not bad You turn way back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만남으로 날 채워보고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게 이 길 위에 서면 무너져 내린 흔적들의 등 돌릴 때마다 미숙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나 아직도 이 길가엔 맴돌아 지금도 이 길가엔 눈 질끈 감고 살아보려 해도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네 생각인 girl I think about you every day 이 거리가 허문다면 덜 허무할 텐데 시간이 아문다면 덜 암울할 텐데 어떻게 너는 내 생각도 안 해 어떻게 너는 내 색 한 안 해 하루가 다르게 더 깊어져만 가는데 오래됐잖아 지난 일이 된지 난 안타까워 이 빈 길가에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서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어디서 지켜봐 주지 않을까 해 이젠 각자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